그녀가 돌아오네요. 미안하다고 하네요. 익숙했던 그리운 그 손길로 어루만져요. 내보는 안쓰러운 눈길, 듣고 싶던 그 목소리, 다정하게 이젠 울지 말라네요. 널 내 품에 안으며 사라져버리고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시며 나 그제야 잠에서 깨어요. 아침은 늘 이렇게 말로 영원히 이대로 잠들길 바래도 여전히 그녀로 깨어나도 다시는 꿈꾸지 않기를 바래도 오늘도 그녀로 나는 잠이 들 수가 있어. 싫은 꿈 나 온종일 무엇도